우리나라에서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도광업융합기업소 금골광산 사오갱 고경찬 용웅 서대원들의 뒤를 따라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단위들이 연간 상반년 공업생산의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. 전국 각지의 20여 개 단위 근로자들이 연간 공업 생산의 계획을 초과 완수했으며 50여 개 단위들에서 상반년 공업 생산의 계획을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.